잊어요 그 모든 것들 이뤄질 수 없는 꿈 그저 살아가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오래전 그날 서로를 모르던 그때처럼 저길가에 이름도 없이 피는 꽃처럼 나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을 저 별보다 멀리 있는가 잊어요 그대를 아프게만 했던 이 사랑을 지지 않는 이 내게 눈부신 추억은 그대뿐인 것 지키지 못한 우리의 약속은 저 밤하늘 슬픈 빛으로 반짝이는데 나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은 저 별보다 견딜 수 없는 사랑은 그대가 있어 행복했던 날들도 끝내 참지 못한 눈물도 영원히 나 그리 또 그리워